가슴 속에 외로움 남겨둔 채로 내 사랑하는 그대여 정말 가려나. 내 가슴 속에 서글픔 남겨둔 채로 떨어지는 저 꽃잎은 봄이면 피지만 내 사랑 그대 떠나면 언제 오려나. 날아가는 저 철새도 봄이면 오지만 내 사랑 그대 떠나면 언제 오려나. 그대로 그렇게 떠나간다면 난 정말 어찌하라고. 지금까지 나를 정말 사랑했다고. 오 그대여 이 한마디 잊지 말아요. 나는 오직 그대만을 사랑한다는 것. 지금까지 나를 정말 사랑했다고. 오 그대여 이 한마디 잊지 말아요. 나는 오직 그대만을 사랑한다는 것. 오 그대여 한마디만 해주고 떠나. 한마디.